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. Oh baby,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고 재우고 싶어. 안수적인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. 움직이는 장난해줘.